예, 올라왔습니다. 영천시 플레이 한번 눌러주시고. 영천시 청도군은 그러니까 투캅스 지역이고. 예. 그리고 또 근데 재밌는 게 예. 영천이 이게 청도군이 이번에 이제 영천시하고 붙었는데 그 저 둘 다 예. 그 이 이번에 선거구 획정하면서 어, 그렇지. 청도군이 저 경 어디였지? 잠깐만. 그 저 저기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저 경산에서. 경사 영천이 너무 인구가 없으니까 경산은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원래는 경산 청도였는데 청도를 띄어다 영천에 붙여버린 거지. 그런데 저 후보 둘이 그 지금 되게 힘든 게 둘 다 영천 출신이에요. 지금 그 주소도 영천시 둘 다 영천시잖아. 근데 청도군에 둘 다 연고가 없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청도 사람은 많이 삐졌을 텐데 인구 때문에 경산에서 붙어있던 청도를 띄어내서 영천에 붙였는데 그 지역 그 환경상 청도하고 영천은 일부 붙어 있을 뿐 생활권이나 문화가 달라. 가운데 산맥이 걸려. 어, 그러니까 남의 일이야. 그러다 보니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연고도 없고. 선거운동하기 진짜 힘드시겠습니다. 네. 두 경찰 출신 분들. 네. 그래서 네. 대체 영 청도군 운문면 그리고 영천시 부간면의 일부가 붙어 있을 뿐 생활 문화권이 전혀 달라서 교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영천시 청도군에 출마를 했는데 청도 군민들은 뭐 이런 저 사람들 왜 여기 와서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런 말로 수도권으로 보면은 우정부하고 수원시 그렇지. 이렇게 한 지역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과천과 의왕도 사실 붙어 있는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되게 길쭉하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과천과 의왕의 성향이 되게 달라. 그냥 한 지역구가 되는지 꽤 오래된다고. 뭐 그런 문제 좀 과천, 의왕, 군포 예. 이렇게 같이 묶이지. 아니요, 아니, 군포는 따로. 군포는 커. 아니 예전에 한번 그렇게 아, 민주노동당 때부터 묶였구나. 아 그 아주 옛날. 아주 옛날. 자, 뭐 영천 청도 넘어가고요. 상주, 군의, 군의, 의성, 군위, 의성, 청송. 여기도 막 갖다 붙이네. 새누리당 김종태 남자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남자 후보. 김종태, 김영태 이거 뭐, 진짜 이 친척 같은데? 한자도 비슷해요. 예. 주소도 비슷하고 이거 집안 싸움 같은데. 이것도 이제 상주시에만 연고가 있고 나머지 붙은 청송군. 군이 의성군 뭐, 네, 이런 거는 그 아까 청도군처럼 응? 뭐 이런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긴 냈네요. 네, 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주식회사 토리식품 네. 토리식품 중견기업이래요. 그래요? 네, 네. 왠지 도토리묵 같은 거. 그러면 한번 재산 한번 볼까요? 그렇죠. 봐봐. 아 이거 맞지도 않네. 17억이면 17억 네. 아니 그래도 뭐 기자 출신인데 집안이 아, 잘 살아. 그럴 수 있겠죠. 잘 나가는 집안에서 가르쳐서 서울에 가서 기자하다가 내려오면 정치하고 뭐 이런 경우. 자,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다들 열심히 뛰세요. 어, 다음 분이 중요합니다. 경산 새누리당 최경환 후보. 최경환. 그렇죠. 61세. 네. 이거는 뭐 저 그 볼 것도 없죠. 어, 정의당 배윤주 후보. 36세 여성. 한의대학교 나왔으니 한의사. 한의사 하시는 분이 있는가? 네. 이 저 한의사? 누가? 아니 그게 배현주? 아니고 한의 지금은 이제 옛날에 경산대학교인데 네. 아, 지금은 한의대학교 바뀌었다는 거고 네. 경산대학교 아 거기 보건관리학 전공이니까 한의사가 아니네요. 그 저 최경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 이 대목에서 아니 나 최경환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별로 없어. 갑자기 여기서 쿨한 척하고 나오면 아니,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 외에는 뭐 나도 뭐 별 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저 이게 제가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나는 뭐 경제에 대해서 뭐 음악과 경제는 나는 포기한 분야니까 그런데 그 MB에게 강만수가 있었다면 박근혜에겐 최경환이 있지 않는가 뭐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뭔 소리야 이럴 수 있겠지만 그냥 내 이미지상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상 그리고 이 저 강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통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경제를 이제 그 무슨 마피아라 그러지 그거 모피아 그 출신이잖아요. 모피아의 거두. 그런데 이제 뭐 거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강만수. 아니 그 강만수가 모피아 될 때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최경환 같은 경우는 경제학 박사, 그러니까 경제 통인데 그러니까 유학 박사 출신. 그렇죠. 그 전형적인 미국 그 그 무슨 학파라 그러더라. 그 이제 그 낙수 효과 뭐 레이건이 레이건오믹스 뭐 이런 시카고 학파 주류. 아 그게 시카고 학파인가? 위스콘신 시카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냥 분류가 그래요. 예. 아 근데 위스콘신 대학교 나왔으면은 저 유승민하고 좀 동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원래 대학교에 정치인들 출신 학교에 공통점이 좀 발견되는 게 정치인들을 잘 봐주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최근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공부를 한건 맞는 것 같아요. 시점으로 봤을 때. 유승민도 실제 공부. 유승민 실제 공부했죠. 근데 KDI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문제는 과연 최경환이 경제에 대한 전문가가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검증을 시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잖아. 그 사람이 뭐 경제학이 진짜 뭔가 두각을 나타낼 만한 논문을 쓴 적이 있느냐. 아니 뭐 유승민만 해도 좀 인정받는 게 연구원 출신으로 있으면서 연구원 생활 때 다양한 이론도 전개했다고. 최경환 그런 경향이 별로 차보기 힘들어요. 근데 저기 양육보험 87년부터 91년까지 약한 4-5년간 네. 4년간 정도 박사학위 공부했는데 네. 아 근데 그 이후고 그렇고 뭐 박사학위 학위 받을 때도 그 커리큘럼상 반드시 써야 되는 논문 한 개 쓴 거로는 학자로 인정을 못 받아. 그렇죠. 그렇죠. 자기 이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저 사람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경제학적인 이론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강만수는 그게 있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면 반대 방향이지만 뭐 강만수 자신의 네. 변호 드립인지 몰라도 자기가 이제 실국장 시절에 그렇지. 그 일본이 미국한테 휘둘려 가지고 엔화 그거 저 절상인가? 강제로 엔화 절상인가 해 가지고 플라자비. 어, 아 그거 풀 그거. 그래서 야, 이 화폐 주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기가 이제 그 MB 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장관하고 경제 그걸 담당하면서 그 돈을 원 없이 썼다고 할 정도로 환율 방어하고 그지를 한 게 자기 실국장 시절에 눈앞에서 본 그런 어떤 일종의 컬처 쇼크 자기 경험 이건데 형 말대로 최경환은 자기 이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학자적인 그 이론과 고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건 그러니까 막상 또 최경환이 한 정책들을 보면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만수는 환율 방어 딱 보이잖아, 명확하잖아. 환율 방어하기 위해 돈을 갖다 때려 부었다고. 이게 옳은지 그런지 몰라도 그 효과 때문에 수출이 많이 늘었잖아. 최경환은 그 지금 아, 커피만 줄래? 최경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게 이제 지난번에 경기부양. 경기부양 대책으로 뭘 한 거야? 그때 이제 가계부채. 최경환 노믹스. 최경환 노믹스. 근데 저 죄송한데요. 네. 그냥 최경환 경기부양 이런 거 하지 말고 최경환이 경기부양 정책을 하면서 어떤 고뇌에 찼을까 이런 걸 좀 재현해 주시면 좀 고맙겠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소득주도 최경환 같은 경우도 우리 큰 틀에서는 나는 최경환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최경환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저기 뭐야 그 경기부양을 하고 소득주도 해서 이제 저기 뭐야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는 뭐 민주당이랑 별다른 경제 정책에서 별다른 뭐 각 세울 만한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세울 만한 게 없었다는 것은 뚜렷하게 모르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솔직히 민주당도 열린우리당 시절 그 참여정부 시절부터 봐도 경제 정책에 뚜렷한 흐름 같은 게 없어요. 참여정부는 진짜 저도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하고 참여정부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참여정부는 성장 정책이었다고 다. 성장률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 아니 DJ 정권은 뭐 IMF 때문에라는 알리바이라도 있는데 근데 그 참여정부는 어떤 일종의 집착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 정권 들어와서 성장률 그 성장세가 감소됐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었던 거야. 어떻게든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차라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어떻게 시키느냐 참여정부는 요것도 해봤다 요것도 해봤다 요것도 해봤다 계속 그랬거든. 그럼 최경환 뭐야 도대체 최경환은 나 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재연해봐 재연. 최경환이 됐다 생각하고. 아니 최경환 같은 경우는 아씨. 자 다음 지역 보죠. 아 근데 내가 마무리를 하자면은 최경환은 진짜 안 좋은 타이밍에 우연히 권력 게임에 의해서 경제 수장을 맡은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환율이 높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 1,000원에 1달러에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우리나라 이제 화폐가 뭐야 원화를 절상을 했다, 환율을 절상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치. 수출은 잘 되지. 그런데 수입 가격이 올라. 그치. 그런데 또 대신에 떨어뜨리면 수입 가격이 나야 되니까 물가 안정에는 좋지만은 수출할 경쟁력은 떨어져. 그러니까 뭐든지 오르면은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 모든 경쟁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단 말이야. 심지어 양면성 정도 아니고 모든 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그렇지. 표현을 하지. 물가 같은 경우도 떨어지면 더 문제야.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 그렇지. 그래서 물가를 일부러 올리려고만 이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속속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가 굉장히 저물가라고. 그건 일반론이고. 그러니까. 그 나는 체경안에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소득주도 얘기를 하면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문제인 것이지. 배당 같은 경우 하면은 소득이 돈 있는 놈들한테 더 간단 말이지. 당연하지. 이제 월급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흐르는데 이제 그런 취지 자체는 있는데 디테일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근데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난 최경환은 그때그때 한 대증 처방하는 수준이었지 확고한 스토리를 가진 경제정책 기반가는 아니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요번에 뭐 정부 정책 재정이 막 문제가 빵꾸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담뱃값 올리고 막 세금을 막 이렇게 그치.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재정이 부족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한 것도 결국에는 다 재정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 올리자고 서로 합의해야지 여야가. 당연하지. 그런데 내가 여당일 때 세금을 올려야 돼. 뭘 이제 공약한 걸로 어떻게 지키려면 세금 올려야 돼. 올리는데 세금 조항 다 있지. 그거 갖고 야당에서는 100% 공격해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그건 야당이 잘못한 건데 최경환은 자기가 증세하자고 노력도 없어. 아, 왜 없어? 없어. 박근혜가 증세를 못하게 했잖아. 하니까 그 꼼수 비슷하게 담뱃값으로 간접세로 올린 거지 사실. 그런 식으로 올리게 최경환은 공식적으로 증세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박근혜가 절대 증세 없다라고 공약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요. 사실 그냥 사이드로 담뱃값 올리고 어떻게 짜내가지고 간접세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중소기업들 막 쥐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때 더민주에 대해서 뭐 그러냐면은 더민주 같은 경우에 이거 아니 지금 최경환 얘기하는데 자꾸 더민주 얘기를 해. 그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내 그 이하씨가 싫은 거야. 왜 얘기 자기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래? 다음에 너무 강석호 자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새누리당 강석호 남자 60세 무소속 이규영, 무소속 홍성태 3명 여기서는 재밌는 게요. 지금 강석호 의원이 지금 저 그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오케이. 그 19대 그 경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참 재밌는 게 무소속 이규영 후보랑 무소속 홍성태 후보 그때 특히 홍성태 후보가 이규영 후보에게 야 야권 단일화하자 무소속 단일화하자 네, 무소속 단일화하자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도 재밌죠.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네 개 지역구가 합쳤는데 강석호는 영덕군 그리고 저 무소속 저 이규영 후보는 울진군, 홍성태 후보는 봉화군 이렇게 지금 자기 그 뭐라 그러죠 베이스 다 또 달라요. 나와바리가 다 각각 달라요. 여기서 또 나와바리라는 그런 천박한 용어는 좀 나와바리 뭐 어때 어차피 개저씨 토큰데 그럴까? 나와바리 싸움이네. 그래 어쨌든 그 저 그 무소속 둘이서 단일화하자. 네. 이런 재밌는 동료입니다. 자 여기서 상식 하나, 생활 상식 하나. 네. 우리나라 대게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영덕이지. 영덕. 우리한테 영덕 대기로 다 알려졌죠. 울진 사람들도 되게 화를 낸다. 아, 울진 대게요? 울진 사람들이 대게가 영덕 대게다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화를 내. 아. 와, 자존심 되게 상했어. 이걸 나도 모르게 순간 터졌어. 이 아저씨 개그에 내가 순간 방심해서 툭 터졌어. 와, 나 진짜 약 먹고 죽고 싶다, 진짜. 와. 근데, 아,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되게 화는데. 이건 양, 좀 양념. 손이 떨린다, 씨. 이게 양념이고. 영덕과 울진은 서로 대게가 자기네 특산물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영덕 대게가 브랜드화는 많이 됐는데 실제로 역사나 물량은 울진이 더 많아. 근데 울진. 네, 근데 여기서 숨은 강자가 있다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실제로 대게 수확량이 제일 많은 데는 축산이야. 축산? 바로 옆에 있거든. 즉 동네 이름이 축산이야? 예, 이름이 축. 그러니까 뭐 저 가축 기르는 축산 말고 지명이 축산이야. 그 축산의 대게 수확량 매출 뭐 그게 제일 높아. 그 축산 군인지 뭐 축산 면인지 축산 돈지는 모르겠지만 축산도가 어디 있어? 뭐 거기 뭐 거기 그 저 지자체 지자체장은 그 축산 그 뭐 군이라면 축산 군민들이 뭐 때려 죽이든 몰아내든 해야겠네. 아, 아니 그, 제일 많이 잡는데 얼마나 홍보나 이런 지금 내가 마케팅이 못 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울진하고 영덕이 서로 죽어라고 자기네 거라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축산은 아, 자기네가 제일 많이 잡아서 알차배기로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거. 돈은 제일 많이. 그리고 거기 가보면 실제로 이제 그 항구에 그 대게 센터에서 가게 쫙 있고 막 가게마다 다 손 놓고 대게 찍고 있거든. 그것도 규모가 축산이 제일 커. 아니 영덕도 그렇잖아. 영덕도 가보면 되게 많은데 참 그냥 재밌는 게 그 동해 삼척 이런 데 가보면 수산시장 이렇게 저 그 횟집 쫙 늘어져 있잖아.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뻘건 이따만한 거 개 모양 이런 간혹 하나씩 박혀 있잖아. 영덕은 사이즈가 달라요. 거의 그 다른 지역 뭐 저 강원도 이런 동해나 삼척 정도 되는 데에 가게들이 다다다다 붙어 있고 그 그 뭐라 그러지? 같이 그 수산시장 같은 이쁘다, 수산, 수산간 시장 그게 영덕에서 하나의 가게야. 대게 가게야. 떡하니 이따만한데 그 영덕에 가면 그 가게가 되게 크네. 어, 나, 이거는 어, 자신이 안 상해. 왜냐면 어이없어서 웃은 거니까. 아까는 웃겨서 웃었는데. 근데 이게 그 아, 축산이 근데 축산, 축산도 그렇고 난 들어본 적도 축산 한국 가는데 한국인에 그 다리를 건너가게 돼 있거든. 그 다리 위에 아치가 이만한 게 그게 대게 한 마리 딱. 아, 그건 본 것 같다. 근데 아니, 대게... 근데 영덕 울진이 이 브랜드 마케팅 그저 인지도가 높아서 다 그 우리도 지금 대게 하면 다 영덕으로 알고 있고 영덕 그러면 수입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축산이 그러니까 축산 항구에 대게잡이 배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잡아서 판다. 이게 영덕 대게든 울진 대게든 무슨 관계가 있냐. 대게 수요는 있는 건데 그러면서 팔고 축산 가서 그때 뭐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대게는 사이즈가 있다고. 사이즈 이하는 잡으면 안 돼. 대게가 한때 멸종위기까지 갔다가 요즘 다시 나오는 이유가 그러면 그건 양식은 못 하는 거야? 그렇지. 걔는? 심해에서 자라는 거거든. 굉장히 깊어. 100m 이상 120m만 이렇게 자란다고. 근데 그 대게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업 통제를 했지. 어업 통제를 누가 했냐면 어부들끼리 한 거야. 그래서 우리들끼리 절대 이 사이즈 이하는 잡지 말자. 치수가 딱 있거든. 왜냐면 그 작아. 황금 저 거위의 배를 가는 그럼 완전히 수입이 그거 잡아버리면 우리 면접 못 간다. 그래서 절대 이거 잡지 말. 그리고 또 금어기 산란기 시즌엔 절대 잡지 말자. 그게 대게뿐만 아니라 꽃게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꽃게도 지키자. 꽃게는 또 이제 저것도 많이 뿌려. 그 치어라고 저 치 뭐지 그 개는 뭐야? 치개 치개 조개는 치패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그런 걸 막 뿌리기도 하는데 그 대게 잡는 사람들은 그게 조직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 그거 어기면은 동네에서 쫓겨난대. 면허 박탈당하고 동네에서 쫓겨난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다 보면 그물에 끼어가지고 다리 한두 개 떨어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 어부들이 이제 물통에 넣어놓고 자기가 술안주로 먹는 거 있다고. 이제 그 아는 사람 있으면 그런 집 가면 그냥 푸지게 먹을 수 있지. 본격 수산 방송 이제 대게 이즈 커밍. 아 근데 제가 뭐 대게 공식적인 학위가 있거나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거 아니니까 요즘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었어 바뀔 수 있어요. 뭐 막 계속 바뀌는 거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자. 고령 군성 아니 고령군 송주군 칠곡군 아 칠곡 예.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어 칠곡 군 외관 사람하고 고령군 대가요. 그렇죠. 이게 예, 예. 고령 성주 칠곡인데 고령 사람하고 칠곡 예, 사람하고 칠곡 사람하고 딱 성주군은 불쌍하지. 성주군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예. 근데 그 칠곡 아니 그 고령 쪽이 예, 예. 저거잖아요. 고령 박씨. 예, 예, 예. 신라 때부터 있던 지역이고 그래서 저기 주식회사 대가야 신문 그렇죠. 이런 게 나 예, 있는 게 예. 그러니까 그 신라의 후예들이다. 그렇지. 그 이름도 박씨고. 야, 근데 그 더민주로 공약을 받아 저 공천을 받아서 나온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닌데. 예, 더불어민주당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어리네. 예, 뭐 젊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민주당 계열로 전북지역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당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뭐 진보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힘든 지역에서 꾸준히 지역위원회 운영하고 그래도 가끔 출마라도 해서 몇 프로라도 따내고 이런 사람들을 당 차원에서 좀 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이번 김종인 대표 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와서 보니까 아니 선거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라는 게 선거라는 게 어느 날 모여서 심심한데 우리 내년에 선거를 할까? 이런 게 아니잖아.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 그럼 돌아온다고. 찰칵찰칵찰칵 다가오는 그러면 건데. 4월 13일 날 20대 총선이 끝나면 4월 14일부터 21대 총선을 준비해야 돼요. 정당이라면. 근데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무슨 정당이 이렇게 선거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게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그거에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원인이 된다. 여러 그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구에 특히 이런 약한 지역에 내보낼 후보가 없다. 후보 발굴 평소에 전혀 안 하고 손 놓고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번에 홍우락 의원 컷오프 했던 것처럼 대구에서. 어떤 그 약한 지역에서 누군가 노력하고 좀 싹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키워주거나 당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그 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좀 떠올랐는데 민주당의 그 당직자 라인 붕괴된 거 그거랑 또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당직자가 몇 년씩 하고 경력 많은 당직자가 딱 그 당무를 휘어잡고 있으면은 일정에 맞춰서 일을 준비하는 게 또 주요 업무잖아. 그렇죠. 당직자 라인이 몇 번 당권 교체하면서 당직자들 다 잘려나가고 막 교체되고 어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럼 똑같은 거야. 군대에서도 병장급이 있으면 뭐 훈련 준비 같은 걸 미리미리 알아서 한다고. 왜냐 재정 작년 재정 해봤으니까. 근데 맨 입에 일병밖에 없는 부대를 가봐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그치. 애들 다 고생만 하지. 그 홍종학 의원이 거야. 이번에 불출마 선언한 그 경제통 홍종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4년 동안 당직자들 그렇게 괴롭혔대요. 왜냐 이 저 통계 내놔라. 자료 내놔라. 네 무슨 일했는지 기록 좀 해놔라. 없어? 만들어라. 그래야지 당직자들이 교체되더라도 그 다음 당직자 후임이 업무를 이어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뭘 자료 내놔라 통계 내놔라 해도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야. 기록이 없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당이 100년 정량커녕 5년도 못 가지. 가긴 가. 어떻게든 가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꾸역꾸역 가는데. 지역을 저 깔고 앉아 있으니까 가긴 가겠지. 실제로 실력이 전혀 없는 정도인 그렇죠. 거지. 뭐가 일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더민주가 현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80년대부터 이렇게 딱 당직자는 공채를 딱 했어. 공채를 딱. 그렇었지. 한때 그렇게 했다고.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당 운영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 근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나 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되겠다. 진짜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들으면 속상하겠지만 당대표 한번 바뀌면은 당직자가 50%가 갈려. 이게 무슨 당이냐고. 그러니까. 당권하고 당무는 새누리당은 안 그래요. 새누리당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은 무서운 게 누가 그랬더라? 그 성한용 대기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새누리당에서 10년 동안 정권을 잃어봤잖아. 그러니까 이 노숙 생활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정권이 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 거야. 그러니까 더민주처럼 새누리당도 공천할 때 당직자 몫이 있어요. 비례대표로. 그렇지. 그런데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우린 됐습니다. 너. 비례대표로 더 훌륭한 분, 우리보다 훌륭한 분. 우린 당직자니까 이 인지도 면에서 딸린 있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 당의 득표에 도움이 될 비례대표를 한 명 더 꽂아주죠. 우리는 그냥 당직자로 있겠습니다. 왜? 우리 당이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야 우리 정권 교체 안 되고 내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으니까. 당직자 계속 해먹지. 이 공포감이 장난 아니래요. 그러면서 똘똘 뭉치는데 더민주에서는 그 정통 민주당에서는 그 패권 뭐 그 주류가 바뀌면 당직자 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후임으로 이게 뭐 4년 동안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장통 정당이야. 그러니까. 아, 누구도 어떤 오너십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그냥 시스템이 없다고. 내가 이제 새누리당에 못 갈 입장이면 새누리당이 그거 할 입장 아니면 일단 일로 가는 거야. 그냥. 어떤 철학과 뭐 이런 정치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꼭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근데 이게 결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민주당을 험담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국가의 정치를 담당하는 주요한 정당이라면 확실한 시스템을 갖춰야 돼. 왜 이걸 못 갖추냐고. 새누리당은 그거를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 확립을 했어요. 권토중래를 기약을 한 거지. 아 권토중래. 나는 아까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서 소탐대실 막 이런 것만 떠오르고 읍참마성을 권토중래라고 했어야 되는데. 권토중래 뜻은 뭐예요? 네? 그건 저 안동권 씨가 땅을 샀는데 안동권 씨가 술 먹고 토하고 막 이런 거 아닌가? 자, 다음 없네 이제. 경부분 다 권토 중대 뜻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와신상담. 용호상박. 아, 용호상박은 아닌데 누군 속이려고 들어. 선우일란. 모르겠어. 에, 경남으로 갑시다. 오늘 갈 때까지 가지 뭐. 아, 경남? 갈 때까지 가는데 일단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아니 아까 쉬었잖아. 그래? 지금 9시니까 경남이라도 맞춰. 대구나 부산 하나 정도는 맞춰야 돼. 호남까지 못 가더라도. 안 보여요. 창원이다, 창원. 창원시 의창고. 창원이, 네. 아, 먼저 농담 드리고. 네. 창원시 의창고, 새누리당 박완수, 더불어민주당 김기훈, 공화당 한경수. 창원이, 그, 제주 이야기할 때 얼핏 나왔지만, 행정구역 개편 문제 때문에 제주시가 특별자치구가 됐잖아요. 네. 서귀포 제주시를 합쳐버렸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어떤 중간 규모의 광역이 된 거죠. 창원은 그 기초단체를 합쳤잖아요.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쳤잖아. 그래서 그 이름 마창진. 정할 때도 신경전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치. 마산은 전통의 마산인데 창원은 우리가 돈 제일 많은데 진해는 난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진해는 가진 게 해군밖에 없어. 벚꽃 축제. 벚꽃밖에 없지. 진해 앞바다에 배 타고 나오면 낚시 잘 되는데. 그러니까 마창진이 합쳐져가지고 창원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이 덩치가 커지니까 지역구가 여러 개 돼버린 거라고. 그래서 저 여기서도 근데 저 창원시는 그 물론 이제 저 새누리가 강세긴 하지만 그렇게 저 아까 경북 받듯이 그러진 않지. 경북 받듯이 그냥 무슨 뭐 집안 싸움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이거를 너무 이거는 내가 먹을 건데 이런 전제는 좀 약해요. 예, 맞아요. 그게 저거에서 그렇죠. 뭐 아, 그리고 창원은 마산 창원 이쪽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고 아 일찍부터 도시화된 곳이라서 그렇지. 약간 농촌하고 좀 결이 다르고. 창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죠. 계획도시. 그리고 대규모 공단. 부마 항쟁. 그 마산. 그러니까 부마 항쟁에서 봤듯이 그 야당 성향이, 야도 야도 야당 총이 강해 살아있고 없지 않죠. 아니 4.19 때도 가장 먼저 사건 창고에 터진 뭐 3.15 부정선거에 최초로 한 게 마산이고 뭐 야권이라기보다는 그때 영삼형이 이제 그때 그 뭐야 국회의원 제명되니까 영삼형이 완전히 저 개저씨 그 그리고 그 다음에 광주가 일어난 것도 그때 이제 김대중이 그 뭐야 그때 이제 구속되고 구속되고 그러니까 일어난 거 일어난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저 형 얘기로는 어떤 그 민도가 높아서 민주주의에 그게 높아갖고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해방 시기에는 대구가 한국의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그렇지. 들을 정도로 동방의 모스크바. 사회주의 운동 제일 활발한 데가 대구였어. 동방의 모스크바였지. 거기 농민 운동이 그만큼 많이 셌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고. 지금 저 박완수 후보는 막방한 사람이에요. 네? 국제공 저 인천공항 아예 인천공항 사장 그 저 인천공항 하면은 떠오르는 얘기들이 많죠. 지금 그 얼마 전에 얘기했죠. 중국인하고 또 왜 외국 베트남인인가 어디 자꾸 외국인들이 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고 막 이래서 난리가 났었잖아. 근데 그리고 또 사제 폭파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왜 이러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니 뭐 저 경비 쓰는 그 보안 요원의 70%가 보안 요원들이 비정규 비정규직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인천국제공항 사장 했다가 총선 나가고 다음 놈이 또 들어갔다가 뭐 나가고 지금 이래갖고 계속 공석이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게 인천 이게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물론 DJ 때도 그렇고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아니 낙하산이 없을 수는 없어. 아 물론. 그런데 그 낙하산도 어느 정도 그쪽 연관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좀 깜이 되는 놈을 꽂아야지. 저 이명박 박근혜 때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얼척없는 그런 낙하산들을 하도 뿌려대가지고 진짜 그 다들 그 공기업도 엄연히 어떻게 그 준 국가 그 정부 조직 아닙니까. 근데 너무 개판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중요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생각을 안 해본 걸 좀 얘기해 보세요. 다음 봅시다. 아니 뭐든 다 생각해봤대. 창원시 성산구 새누리당 강기훈 국민의당 이재환 정의당 노회찬 저 채팅방에 계신 여러분들 그 탈모인 또 나오셨습니다. 아우 대표적인 탈모로 정계 대표 탈모계 길이나 네. 노회찬 대표가 창원으로 내려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노원군은 아버지 성이 노시고 어머니. 근데 우리 네. 저 노회찬은 원래 출신이 부산이죠. 부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노회찬이 연고 없는 곳에 내려갔다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은 정치 구조가 불합리하게 돼 있어서 지역 그 거대 양당이 지역을 깔고 앉아 있고 그치. 그 진보 정당에서 진짜 이 소선구제 하에서 그 사표가 너무 많은데 제대로 그 표가 진보 정당을 대변하는 그런 표가 없는데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 소수 정당에서 그 현역 그 지역구 의원 하나 배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노회찬 씨는 후보는 저번에 노원구 아니 저 동작구 나왔다가 아깝게 떨어지고 천몇백 표 차이였나? 아깝게 떨어지고 사실 저분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것도 X파일이었잖아요. 삼성 X파일 문제 정면으로 들이박았다가 그랬다가 박살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 얘기해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잠깐 요 얘기만 하고 그런 그 불합리한 데서 어떤 그 당선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보이는 그게 조선 팔도 중에 어디든 간다는 건 그 비난하기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잘 내려갔고 지금 또 저 단일화 해가지고 그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잖아요. 잘 되셨으면 좋겠다. 저게 저런 문제도 있죠. 정의당에서 사실 지역구 다 위험하잖아. 심지어 심상정 대표도 위험하잖아. 그 고향. 그 지역구 하나는 잡아야 되겠다고 그렇죠. 했잖아. 그 당에서 요구를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노회찬 의원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 공기라는 게 좋아 보이잖아. 그렇죠. 성장에 갈 그 그렇죠, 결국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땜빵 처분에 가까우니까. 그 당에 의해서 소모당하는 정치인이라고. 아니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 저 사람 지금 내려간 것도 사실 본인 의지 별로 없어. 아니 본인 의지 있죠. 있어. 진짜. 풍찬 노숙을 너무 오래 해서. 아 이제 배가 고파? 아니 그 왜냐면 안철수 쪽이 있으면은 그 일단 뭐 이준석이랑 이제 거기서 있던 데 있어. 그렇게 되니까 승산이 안철수. 그러니까 승산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고민이 많았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안철수하고 이준석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진짜.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그냥 순순히 그럴 리도 없고. 아 그 얘기 해주세요. 그 되게 재밌어. 그 노회찬 삼성 그 의원이 X파일로 나가 떨어져 저 의원직 박탈당한 게 그 X파일을 폭로해서가 아니야. 오케이 정확히 그 얘기하면 그 얘기는. 다 다음 주 정도 TSN에서. 아, 그럴까? 그럽시다. 아, 그럼 갑시다. 그래, 그럼. 근데 오늘 재연 좀 해봐요. 아니, 그거 재연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되네. 아, 야, 재연하려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네, 오케이, 또. 오케이. 자, 다음. 그 창원시 마산 하포. 이게 마산, 옛날 마산이죠. 네. 새누리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노동당 이원희. 자, 뭐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주영 씨 같은 경우가 진짜 재수가 없는 경우죠. 저 사람이 이제 네. 세월호 때 한 달 전에 그 해양수산부 장관 했다가 이제 장관실에 이런 걸로 이거 관련해서 웃지 마. 아, 그렇지. 이거 웃으면 안 돼. 장관실에 하루 그 다음부터는 앉아 있지를 못하고 팽목항에서 8개월을 장관 업무를 봤던. 그리고 라면 먹다가. 예. 네. 아, 근데 그거는 너무 어거지고. 아 근데 그때는 전 국민이 다 흥분한 상태였기 그렇지. 때문에 뭐가 걸려도 다 걸린다고. 그거는 좀 아니 그거는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지. 컵라면은 컵라면 다른 사람이지. 그때 총리였나? 누구였지? 누가 아니, 내려와서? 네, 잠깐 실무적으로 총리. 근데 이정 라면은 치킨 아니었나? 아니 라면에 라면 끓여오라고. 단무지 뭐 이런 거. 근데 이주영 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오히려 좀 빛을 많이 조금 임팩트 있게 조금 했죠. 거기 뭐야 풍목항에서 한. 아 근데 위험한 얘기가 넘어갑시다. 박남현. 아니 뭐 아니, 그럼 얘기만 꺼내려면 다음에 넘어가지. 그러니까 박남현 저 지금 양력을 보세요. 더민주 마산 하포구 지역위원장, 네.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듯이 네. 더민주에서 네. 저쪽 경남 경북 그 어려운 지역에 좀 자원들 계속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그렇지. 돼. 명함을 계속 만들어 줘야 된다고. 뭐 정책 연구소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시켜주고 좀 도와줘. 나이도 거. 어리잖아. 40세. 원래 그 한 18대인가요? 16대인가? 그때 17대 그때 이만기 씨가 그 민주당 후보로 나왔었죠. 아니지, 열린우리당. 네, 열린우리당 후보로. 어. 그때 나와갖고 또 붙어갖고 떨어졌죠. 오케이. 지금은 이제 그 이만기 씨가 어디로 나오지? 경산 새누리당으로 나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어디 지역? 그 경산 아니야? 이따 그 경남 김경수 나올 것 같은데 김경수하고 경산인 걸로 알고 있네. 맞아. 경산이나 행산인가? 노동당 이원희 후보는 직업이 영화관 영상 기사네요. 근데 요즘에 그 영화관 영상 기들이 다 디지털라이즈 되지 않나? 다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닌가? 어 그러네. 모르겠어. 근데 디지털로 해도 그 디지털에 끄고 키는 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컴퓨터 엔터 누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지 뭐. 그것마저도 이제 알파고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노동당이 좀 원내 진입 1석이라도 해서 1석이라도 원내 진입. 아직까지는 좀 힘들죠. 비례대표 한석이라도. 그러니까 비례대표 원내 진입 한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나중에 비례대표 의원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그 용혜인 비례대표도 아, 제가 용혜인. 인터뷰를 했는데 뭐 열심히 선거운동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그렇지. 아직은. 오케이. 창원시 마산의원구 새누리당 윤한홍. 아 진짜 이름 저렇게 부르기 힘든 이름은 좀 법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하귀남. 아. 여기 세 명 다 그렇다. 안성오. 세 명 다 그러면 이름이. 나는 저 더민주 하귀남 후보는 알아요. 네. 개인적으로 알아요. 아 개인적으로. 어, 아 저 비서실 법무행정관이었네요. 최면정을 시죠. 국민의당 안성호 후보는 모르겠어. 아니 근데 저 하기남 후보는 나보다 나이는 꼴랑 한 살 많은데 얼굴은 야. 아니 참. 젊어요. 젊고 착하고. 근데 얼굴이 왜 저래? 그 마산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또 역시 또 하변이라고 부르고. 아. 그럼 오죽하면은 회사 이름이 법무법인 마산. 알겠습니다. 그 메이저 법무법인. 마산이 또 부산과. 마산에서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대접 못 받아요. 마산고를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오래된 도시의 그 어떤 노동당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다시? 예. 네. 아까 그 저기 영상기사? 영상기사. 아, 탈모 지금 진행이. 아 진짜. 아 이렇게 허를 찌르냐. 아 그게 그나마 M자인 내가 탈모를 지적하면은 죄악이 아니야. 아저씨가 지금 그러니까 몰라... 흑인 까면 머리가 풍성한 사람이 지적하면은 그건 나쁜 거야. 거기에 직모야. 여기 아까 채팅방에 나왔어. 조용히 그렇게 직사로 내리치는데도 그 리버럴님은 머리가 뭐 속이 안 보이시네요. 반성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풍성충이 한. 예 넘어가시죠. 아 근데 그 저기 저 국민의당 안성호 후보의 아니, 그 경력이 근데... 인상 깊다. 아. 경남 보디빌딩 연합회 감사. 알겠습니다. 그렇죠. 운동하신 분이네. 대학도 마산대 레저 스포츠 학부. 그러니까 저런 레저 스포츠 학부 같은 사람이 몸을 잘 만들죠. 근데 돈을 많이 버셨나? 재산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닌데. 저 4억 아닌가? 범죄가 있네. 범죄가. 4억 아니야 저거? 네. 4억 5천. 범죄? 범죄 한 건. 저 범죄가 뭘까요? 이 사람 집시법은 아닐 것 같아. 한번 그러니까, 볼까요? 아니 지금 뭐 레저 뭐 이런 딱 보면은 아니 저거 아니야? 잠깐 아직 보지 말고 것 같아. 아니야 저거 한번 우리 맞춰보자. 저기 음주일 가능성이 70%고 저기 그거 뭐라 그러지? 그 스테로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 약물 남용 뭐 이런 보디빌딩인가? 향정신성 약물 그런 거. 아 그거는 그냥 체육 단체에서 그 그 징계지. 그건 뭐 정가로 할 수는 없어. 음주일 거야 음주. 폭력? 어. 아, 폭력이네. 아, 폭력도 생각이 됐네. 이거 내 얘기 했어야 되는데. 아니, 잘할 수 있었는데. 공무상 표시 무효가 뭐야? 근데 요거 죄명 말 이 사연에 대해서는 서명 그게 나와. 화살표 있잖아, 화살표. 예, 네, 나가서 저 위에 올라가서. 올리면 페이지. 끝이야, 그래. 끝이야? 한 건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뛰어. 그, 이게 지역에 따라서 경찰에서 뛰어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폭력, 업무방해. 기부이냐? 그러니까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 업무방해니까. 업무방해 사적인 관계. 사적 주인을 몰았던가, 뭐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한 거니까. 공무상 표시 무효가 뭐지? 공무상 표시. 근데 집행유예 2년이면 꽤 센 거예요. 꽤 센 건데. 센 거야. 사고를 크게 친 건데. 벌금이 아니고 집행유예 징역 나오면. 그러니까 실형이잖아 이거. 그렇지. 97년도면은 근데 나는 저 친구가 벌금보다 차라리 집유 맞는 게 낫더라. 흑수저는 맞지. 집유는 그 2년이든 3년이든 그때까지만 뭘 안 저지르면 되잖아. 그런데 벌금은 뭐 100만원 200만원 하면 당장 죽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더 세게 집유 때려주세요. 아. 내가 벌금 한번 내가 맞아본 사람으로서. 아니 둘 다 맞아봤잖아. 둘 다 뭘 서로 맞아봐도 무서워. 왜냐면은 나 무시해. 나도 맞아봤거든. 아 이런 범죄쟁이들. 아니 그 벌금 때문에 건거대 봤어? 나 벌금 체포당했어. 나 체포당했잖아. 현행 범 저 길 가다가 DSM 패널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차 끌고 가는데 벌금을 안 낸 거예요. 뭐 며칠까지 내려갈 때 못 냈지. 돈이 없어서 수배도 하고 있는데 수배가 떨어진 거야. 근데 경찰도 그러더라. 아니 보통 이게 뭐 큰 것도 아닌데 범죄 사실이 그리고 뭐 벌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보통 두세 달 있다가 이렇게 수배가 떨어지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한 3주 됐는데 벌써 수배가 떨어진 게 이상하네요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상하네요. 그래서 체포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빽빽 그러는 거야. 그 저 경찰차가 뭔가 봤더니 경찰차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심심하니까 하나하나 대충 찍었는데 건으로 쏜다는 거야. 딱 나오지. 그럼 딱 뜬다는 거야. 근데 그냥 늘 지나가면서 하던 딱 떴는데 뿅뿅뿅뿅 수배 그래갖고 삐삐 세우세요. 그러더니 딱 내리더니 주민등록증 면허증 딱 줬더니 뭐저쪽 하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미란다 그것처럼 미란다 거지. 지금 저기 당신은 뭐 벌금 얼마 안 내가지고 수배를 할 테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아시겠어요? 딱 이러는 거야. 그 법적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가오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마피아든지 아 진짜 그래 내가 진짜 그랬어. 내가 아 진짜 뭐 그 시국사범 일종의 시국 나는 이제 당당하다 이거지 시국사범 아 탁 내렸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어, 저 차 그 원래는 경찰차를 타고 같이 이동해야 그렇지, 되는데 그게 정신이지. 그리고 경찰이 내 차를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이 제목을 보니까 뭐 큰 살인죄도 아니고 들고 튈놈은 아닌 거야. 공용 물건 손상인데 훼손인데 그래서 150 그래 따라오세요. 그래갖고 따라갔지. 그리고 경찰서 파출소 거기 딱 들이대고 나서 딱 해줘갖고 그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딱 찾아봤더니 경찰도 그러게요. 이게 한 두세 달도 안 했는데 그리고 차도 좀 좋으신 분이 좋게 뭘 좋아하시는데 새 차해갖고 깨끗한 거지.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들으라고 거기 경찰 파출소 사람들한테 경찰들한테 일부러 듣게 하려고 와이프한테 딱 전화했지. 전화한데 지금 저 통장으로 150 보내. 나 지금 체포됐어. 아이 뭐 나는 떳떳해. 어?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건데 왜? 우리 와이프 말 돈 없다는데 뭐 미친 소리야? 나는 마누라 말을 무시하고 일부러 경찰들 들으라고. 어? 내가 부끄러워? 나는 떳떳해. 난 이건 내가 범죄라고 저질러 생각지도 않아. 근데 아니 그건 둘째치고 돈이 없다고. 그런데 나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끊으면서 현금 서비스 받으면서 그래서 진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풀려났어요. 카드 결제는 했고 아 그럼 나중에 저걸로 했지. 고지서 나오니까 분할로 그러니까 너는 수동으로 걸렸지. 난 자동으로 걸렸어. 자동이 뭐야? 자동으로 걸린 건 또 뭐야? 무슨 로봇컵한테 걸렸어? 너는 왜 수동이냐면 로또에 보면 수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아니 그럼 뭐 범죄가 자동으로 보였던 거야? 그렇지. 왜냐면 나는 난 첨단에 걸린 거야. 이 보면은 그 안양에서 이제 경계 시도 경계를 넘었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있어. 아, 찍잖아. 아, 그러면 차 다 보는 거야. 지나가는 차도 전부 다 스캔하듯이 찍잖아. 그 스캔에 걸린 거야. 그 로봇컵한테 걸린 거야. 그러면 그 옆에 그 파출소나 그 옆에 이제 그 모니터 팍 켜지는 거지. 모니터 딱 켜지는 거지.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그 뭐야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을 때 경찰이 사이사이를 오더니 똑똑 하면서 벌금이시네요. 왜냐면 모니터 다 뜨니까 너처럼 뭐 이렇게 하진 않고 그런 거. 나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뭘 각오하고 있어? 뭘? 아 그거 하도 안 내가지고 아그 이제 왔구나. 올게 왔구나. 잠깐 ATM기 어디 있지? 돈 좀 찾으러 갔다 올게요. 그거 돈 낼 때까지 안 보내. 체포니까. 맞아 파출소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입금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은행에 돈 찾으러 갔다 올게요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보내라. 아니면 입금을 시켜준다. 입금을 해서 확인되면 풀어준다. 안 그러면 지금 파출소에 있다가 구치소로 가야지. 이 몇 시간 지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찰서로 가서 구치소에 집 구치소에 들어가야지. 깜빵에 갇힌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있잖아. 알았어요. 계좌번호 주세요. 아 진짜 밀린 거 같아. 그럼 내가 ATM 기계 갖고 그 근처에 바로 있었어. 그래갖고 따라 오세요. 아 왜냐면 나 급게 나갔었어. 그러면 그 옆에서 뒤에서 딱 기다리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딱 ATM기에서 딱 벌금 통지서 영수증 딱 보여주면 가는 거지. 나는 그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다가 공용 물건을 훼손해서 벌금을 냈는데 형은 뭐 공연음란죄? 우리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자. 알았어. 뭔지 알겠다. 뭔지 모르겠다. 뭔지 알겠다.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는 조금 네, 넘어갑시다. 창원시 진해고 드디어 이제 진해 나왔죠. 창원 나오고 마산 나오고 진해. 창원시 진해.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종규 후보, 국민의당 최연길 후보. 아 아니나 다를까 진해라고 아까 있는 게 해군 기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했잖아요. 해군 출신 참모 총장. 네. 그렇죠. 근데 보면은 아 자꾸 나 필독 때문에 머리만 보게 되네. 김성찬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야 대선아 한번 와라 일로. 위험하네. 예, 위험한 수준이네요. 앞으로 많이 나오셨어요. 아, 근데 60세 저 정도면 이미 저선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게 네. 저것보다 좀 더 심할 거예요. 왜 뽀사비 약간 들어가니까 약간 이렇게 좀 치를 해준다고. 그리고 김종길 저 양반도 솔직히 조금 위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여기는 조금 헌해. 자꾸 이쪽 화면이 헌하네. 이쪽 위에. 그게 우리 그 남부 지역이 좀 약간 모발 재생에 안 좋은 환경인가요? 공단들이 많아서 그런가? 바닷바람이 바닷바람 바닷바람은 저기 차 밑에 그 타이어랑 그 차 대를 부식시키죠. 아 내가 이 필독이 여기 필독이 지금 대머리 방송을 하는데 아 그 필독은 지금 그 저 뭐야 그 자기 팟캐스트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왜 어디 가서 그래? 얘 팟캐를 들으니까 나도 중독돼갖고 풍성충인데 나도 한번 진짜? 풍성충? 나 같은 풍성충도 약간 대머리가 조금 살짝 부러워지기도 하고 왜? 왜? 마음껏 대머리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아, 내가 흑인이 되면서 니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듯이 할 수 있듯이 랩을 해서 이런 식이면 하듯이 내가 대머리를 하면서 뭐 탈모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일각견이 있는 차별 것이냐.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 차별 그 소수자가 되고 싶다. 나 정말 근데 옛날에 이랬잖아. 백인이 그 흑인 위장 해갖고 한 몇 달간 살아보고 나도 한번 밀고서 한번 탈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몇 달간 그건 안 통해. 내가 아는데 아무리 삭발해도 그 자국이 딱딱 보면 그러면 진짜 대머리가 아니면 안 쳐줘요. 민사람하고 대머리하고 완전히 달라. 두피가 달라. 두피가. 아 그래? 저 이 더민주의 김종규 후보처럼 저 그 2차 대결이거든요. 지금 19대 때 그 떨어지고 지금 이 두 번째 대결인데 지금 뭐 상대적으로 그 젊고 그리고 또 뭐 공인회계사 그 아까 저 부동산은 아닙니다. 아까 그 금감원 출신 후보임을 까먹었다. 그처럼 이제 경제통인데 이제 그 전문가로서 저렇게 그 창원에서 더민주가 좀 열심히 좀 당의 중앙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좀 새로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예. 자 이제 마창진 끝났고요. 진주. 진주가 굉장히 독특한 도시예요. 박대출. 박대출 후보 되게 유명한. 새누리당 박대출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 무소속 이혁 후보. 아 아니다. 아 맞구나. 무소속 이혁 후보까지 세 명이 나오고 있는데. 진주 또한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최근에 진주는 저것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저 진주햄. 진주 소세지. 옛날에 진주햄. 소풍 갈 때 노란 거 있잖아. 그 계란에 계란이 있어가지고 살색 소세지. 그거 말고. 아니야? 진주 의료원. 진주 의료원 사태. 그렇죠.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뭐 그건 결국 그 경남 도지사의 의도대로 돼버렸죠. 홍준표. 홍준표 의도대로 됐는데. 진주는 사실 경남하고 호남하고 경계선 근처에 있어요. 그게 경계선 딱 넘어가면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 쓰고 경계선 딱 넘어가면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 쓰고 이러진 않아요. 이게 그라데이션이 있다고. 그라데이션에 약간 영남 쪽 그라데이션에 속한 지역이죠. 진주가? 예. 그리고 진주에서 저거 그 진주 냉면이 유명한데. 진주냉 전주 아 그럼 전주 비빔밥이고. 우리나라 냉면 유명한 게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이 유명하잖아. 그 진주냉면이 나름 유명해요. 진짜? 유명했어요. 근데 진주냉면을 복원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한 두 명이나 세 명이 있는데, 그 엄밀하게 따지면 복원이 안 된 거야. 그 다르대. 난 경상도 음식은 못 믿겠어. 그러니까 경상도 음식 중에 유일하게 먹을만한, 아, 죄송합니다 경상도 분들. 그 돼지국밥하고 밀면하고 진주냉면인 거야. 그러니까 밀면은 또 해방 때 생긴 사파잖아. 그치. 해방 이전에 없었다고 밀면 같은 게. 해방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 조선 후기부터 내려오던 경상도 음식에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주냉면. 근데 그게 실전되었다. 그 마지막으로 하던 집이 불나가지고 전소되면서 포기해가 실전됐다. 뭐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맛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아직 의견이 엇갈려서 잘 모르겠어. 정책에다가 뭐 냉면 얘기라고 그래. 해주 냉면 무시합니까 이런데? 이호진 씨. 냉면 무시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은 저 그 리영희 선생. 리영희 선생이 냉면 무시했대. 예. 그분이 오리지널 평양냉면 독실한 그 팬이라서 그분한테 함흥냉면, 뭐 비빔냉면, 뭐 회냉면 막 그거는 냉면이 아니고 회를 얹은 국수지. 아. 평양 맑은 육수가 있는 평양냉면만 냉면이다. 와, 그냥만 냉면 부심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지. 진주의 비빔밥, 사실 비빔밥은 제일 유명한 데는 전주고요. 전주 육회 비빔밥 뭐 이런 게 제일 유명하고 진주도 비빔밥 꽤 진주 비빔밥도 유명해요. 아, 유명한데. 아니죠. 이게 아, 진짜 아니죠. 네. 전주 비빔밥도 유명한데. 네. 진주 비빔밥 나름대로 유명합니다. 예. 박 대출보는 재산 좀 보여주세요. 대출 받은 거 있나? 재산 8억이나 있으니까 대출 별로 없겠네. 있어도 뭐 상관없겠네. 예. 진주시 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재경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서연 후보, 무소속 강주열 후보. 그 아까 그 경북을 훑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그 경남을 보면서 느낀 게 확연히 그러니까 실제의 투표 결과는 뭐 이제 새누리 텃밭인 건 확실하지만 그치. 후보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까 경북과는 너무 차이가 나요. 왜냐면 아, 분위기 완전히 틀려요. 더민주 후보가 그것도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그냥 그 출마를 위한 출마, 의무감을 위한 출마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좀 가능성을 그 거기서 뿌리를 내리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 경북에 비해서 경북에 비하면 확실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아니, 아까 쭉 보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 게 뭐 대구에 비해서 또 부산이 또 환경이 달랐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과 그러니까 PK와 TK, TK와 PK는 많이 달라요. 아, 야, 근데 그 저 두 글자 약자로 부르는 건 나 별로 안 좋아. 아,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그래? 하도 좀 이상한 관습 같아요. 그럼 영남, 호남 두 글자인데? 자. 통영시 고성군. 아까 통영 얘기. 네. 통영 아. 그 뭔 얘기였지? 통영굴. 어, 통영굴. 어, 통영을 보고 이렇게 거대한 도시에 살아본 건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미국의 할아버지의 말씀. 그렇지. 예. 아, 이균. 어, 여기 이균. 그거네. 통영시 고성군 이거 저 무투표 당선 지역 앞구 아닙니까? 네, 이군현 의원. 이군현 의원. 이군현 의원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고. 그렇죠. 참 날로 드시는 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고 네. 저 20대 국회의원 당선 확정. 예, 규정상이 있어요. 당선증이 바로 발급됩니다. 그렇죠. 예.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야. 저게 새누리당 여성규 후보, 더불어민주당 남명우 후보, 무소속 차상돈 후보 셋인데. 네. 하동이,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녀 본 경험이 많이 있는데 경주가 가장 제 마음에 드는 도시고 가장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도시가 하동이에요. 거기 지리산이 있으니까. 도시라기보다는 섬진강과 지리산이 있다 보니까. 와 섬진강 장난 아니지. 거긴 정말 예뻐요 그냥. 그냥 자연환경이 예뻐. 네. 그거 봄에 이제 봄철 꽃이라도 피면은 그럼 완전히 이건 그림이지 뭐. 나는 가을에 우연히 지나갔었는데 그 섬진강 휴게소 그쪽 지나가는데 그 향수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실개천이 네, 네, 네. 뭐 우뭇뱀이 사철 벌벗 시가 가사고 어, 사철 벌벗은 아내 아내가 왜 벌벗 아이지 아내가 아내야 아, 그 시 원어의 아내 아내 아, 아내 아 이런 대로 바꾼 거 이런 대로 어 그 막 이렇게 전 내놓고 막 그래서 그 가사 그대로가 실제로 펼쳐져 있어 눈앞에. 얼룩배기 황소가 저기 두 마리 누워 있고 와 진짜 아름답더라고. 어 여기서 또 하나. 네. 우리나라 아, 우리 어렸을 때 부른 동요에 네. 엄마서도 얼룩소.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연도가 그 얼룩소 젖소가 수입되기 전이라고. 어 맞다 나도 그거 저번에 예전에 그 얼룩소가 뭐야 도대체?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누랭이 황소인데. 지금 똥 묻어서 얼룩 지르신 거지. 아니 말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우리가 우유 짜는 젖 짜는 그 얼룩얼룩한 그 소는 다 외부에 수입된 소니까 우리나라는 고유종이 고유종이 아니라고. 그럼 동요에 나온 얼룩소는 뭐냐? 그러니까 황소도 약간 얼룩이 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저것도 있잖아. 예전에 무슨 저 강아지도 조금 얼룩이 조금 있는 놈들도 있잖아. 있다 보면 계속 그러니까 나가 보면 머리 쪽은 진한 누렁인데 엉덩이 쪽은 색이 좀 옅은 누렁이고. 그렇지, 그렇지. 고양이도 그래. 아니 그냥 빨리 정답을 얘기해. 어, 황희정생이 아니 뭐 옛날에 무슨 뭐 보면은 농부가 소두 마리로 밭을 가고 있는데 가서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누렁소가 일을 잘합니까 물어보기도 하잖아. 아 검은 소. 검은 소인데 못 본 것 같은데. 칙소라는 게 있어. 칙소. 아~ 칙소가 전반적으로 색깔이 갈색, 짙은 갈색에 가까운데 그 털 사이사이로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다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 부르던 얼룩소는 칙소, 얼룩소를 의미하는 거고 누런 건 황소, 누렁이가 있다고. 종이 다른 게 있는데 그게 거의 없어졌어 이제. 그러네. 청도에 있대. 아 청도 속싸움 할 때. 네, 네. 아~ 뭐 이런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또 했어요. 사천 저쪽에 그냥 그 넘어갑시다. 옛날 얘기니까. 김혜식아 새누리당 홍태용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 무소속 최두성 후보, 무소속 최성근 후보. 여기는 뭐? 아, 저 지역이 재밌는 김해갑. 네, 김해갑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장애인 뭐 이런 협회에서는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더민주에서 배려도 하고 또 이제 뭐 비례대표도 하고 뭐 좀 이미지가 약간 진보 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김해 씨의 시각장애인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네. 신경과학 전공했고 박사 네. 뭐 병원 의사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홍태용 그 후보가 이런 그 새누리당 후보들을 지지 이만기 후보나 이런 새누리당 후보들을 이만기는 바로 다음에 김해운을 네, 예. 하면서 이제 왜 공약을 보니 우리 그 장애인들을 더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럼 이제 좀 이따 본심을 얘기했죠. 네. 그리고 우리 복지센터를 지어준다고 하니 꼭 됐으면 좋겠다. 공약이 많았다. 네, 지어준다. 네. 또 토목 건축이야. 네. 아니 그거는 복지센터는 그 건물은 토목하고는 좀 다르지. 그렇지. 자기네 혜택이니까. 그러니까. 복지 시설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 두 분이 뭐 민홍철 현직 국회의원 민홍철 씨에 대해서는 뭐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드물게 또 장성 출신이고. 네. 예. 이게 그 유명한 지난 19대에서 그 더민주가 총력을 기울였던 그렇지. 낙동강 벨트. 네, 낙동강 벨트. 네, 그래서 민홍철이 지금 저희 그 현역으로 있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라 이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무소속 최두성 후보는 26살이에요. 오 그러네요. 예, 89년생 12월 17일 저 정도면 김영삼 전 의원 전 대통령의 기록을 깰 수 있는 나이인가? 아, 그치. 아, 27이었지? 그거 카운트 해봐야 됩니다. 만으로 따지는 거니까. 아, 아. 개월 수까지. 용혜인 후보는 용혜인 후보는 제가 개월 수까지 따져봤는데 용인해요. 용혜인. 용혜인. 그 비례로 당선되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을 깹니다. 아. 최연소 한 4개월 차인가 그래요. 깨졌으면 좋겠다. 근데 직업이 현 오늘 봐서 좋다의 공동대표인데 오늘 봐서 좋다가 무슨 단체일까요? 솔직히 이름 같기도 한데 솔직히 이름 한번 뭐. 조금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4억 7천 아. 26인데 4억 7천 예, 솔직히 운영할만 하네. 한번 볼까요? 아, 재산 명단 한번 볼까요? 진짜 보자고? 네. 네. 그 이름을 누르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예. 위에 재산 다음 페이지 단독주택이 있네. 아 어머니 거고. 아 본인 거는 없구나. 부모 거는 없구나. 대부분 다 부모 재산이야. 예. 본인이 뭐 얼마 없는데. 여기 또 저 보험 보험 매뉴어. 2천만 원 정도 예금이 있고. 부모님 재산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 생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네. 부모님 밑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좋다. 오늘 봐서 좋다는 도대체 어디에 횟집 이름이라는데. 아하. 또 한 명의 무소속이 횟집 사장이에요. 횟집 간의 전쟁이 벌어질 거야 지금. 횟집 사장이. 무소속 최성근 후보도 낙동강 민물횟집 대표예요. 나도 이제 이게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서 김해 가면은 뭐 저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 뭐 별다른 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낙동강 민물횟집과 오늘 봐서 좋다. 아 이거 저 그 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경남 부산 쪽 분들이 회를 먹는 습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한테 잘 안 맞아. 그분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겠지. 어떻게 먹는? 그러니까 회를 갖다 이제 길쭉길쭉하게 막 회를 막 썰어가지고 와사비나 와사비 간장에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쌈장을 만들어서 쌈장에 마늘 많이 넣고 막 거기다 회를 들이부어서 비벼서 막 먹는다고. 근데 물론 그 생선회를 먹을 때 특히 하얀살 흰살 생선은 된장하고 먹으면 더 맛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미노산이 반응을 더 빨리 한대. 근데 좀 그렇게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좀 아 회를 아 된장에 비벼 먹는 건 좀 그렇다. 그게 원래 그 뱃사람들이 배에서 그렇게 먹었었어요. 된장만 싸갖고 나가는 거지. 고기 잡아 썰어 먹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회 같은 경우는 일본은 주로 이제 활어회를 안 먹고 숙회를 먹는다면서요. 숙성.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잡아서 깔끔하게 포를 떠가지고 이걸 적정한 온도에서 한 영상 2-3도 또 많아 내려가봐야 얼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놔두면은 화학 반응이 벌어지면서 감칠맛이 훨씬 강해져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활어회를 뭐 회하면 다 활어회잖아. 횟집 사장을 못 믿는 거라고 봐요. 이게 언제 잡은 회냐. 그리고 또 저기 회는 바로 잡는 것보단 소고기도 그렇고 숙성하는 게 소고기는 무조건 숙성이야. 그리고 회도 그래요. 저 신문지 싸가지고 신문지 딱 싸갖고 숙성하는 게 훨씬 회 맛있다고 그러던데 어디서? 아니야? 숙성은 좋은데 왜 신문지 싸서 하면 기름 냄새 때문에 못 먹어. 아니 그 저 옛날에 횟집 그 실장들이 신문지 싸서 신문 그 냉동 참치. 아 그런가? 냉동 참치 신문지 싸면 신문지에 기름 냄새가 얼마나 심한데 그 저기 있잖아요. 그 키친타올 두꺼운 거 그걸로 싸서 보관하기도 하고 더 발전한 데는 잘 소독한 면보로 싸서 보관하기도 하고 아 맞다 횟집에서 이제 면 하얀 그걸 싹 펴가지고 한 덩어리 싹 썰어서 주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숙성한 어쨌든 숙성회가 맛있다. 아, 근데 무슨 선거를 하다 횟집 사장님끼리 써보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당선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 두 횟집 간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오늘 봐서 좋다가 횟집이 맞나? 그 검색하니까 횟집으로 걸리긴 하는데 누가 더 많은 득표를 하나 가지고 둘이 네 개 걸을 수 있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이거 진짜 저 두 분 중에 막 당선되면 근데 검색은 정확히 걸리진 않아요. 저 오늘 봐서 좋다고 저기 낙동강 민물 횟집하고 이제 계속 같이 걸리기 때문에 낙동강 민물 횟집은 전국에 한 500개는 있을걸? 아니 그러니까 활어회를 하려고 하면 물도 많이 사와야 되잖아. 물도 수조가 있어야 되니까. 수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 값이 자. 회 얘기는 둘째 치고 우리 그 천하장사 보러 갑시다. 천하장사. 네, 회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천하장사. 근데 궁극적으로 활어회가 더 싸. 네, 왜냐면 숙성에는 시간이 지나면 못 먹게 되거든. 알겠습니다. 회를 버리게 되거든. 활어회는 먹을 잡아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끝이니까. 자, 천하장사. 자, 김혜식 을 새누리당 이만기 천하장사 후보고요. 김혜식 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김혜식 을 무소속 이형우 후보. 김경수 후보도 유명하고 이만기 후보도 유명합니다. 에이, 저 이만기 인지도 몇 번 출마했습니까? 두 번이지 뭐. 아, 한 번이지 뭐. 아, 한 번. 전번에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한 번 했고. 근데 그 저 뭐예요? 저 그 인지도 대국민 인지도에서는 게임이 안 되죠. 아 물론 그런 건 있죠. 저는 이만기 후보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어떻게? 저희 그 셋째 형님께서 현대 중공업에 다니시다 칠 때 그 직원들끼리 족구 팀을 결성해 족구를 하는데 그 현대 그 씨름단 소속이었어요 이만기가. 아. 그 우리 셋째 형님하고 족구를 했던 경험이 있어. 그게 지금 개인 인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공적 인연인가? 와 개인적인 인연이지. 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서련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아 여기 보면 셋 다 아 그러네? 군민필이네. 군민필이네. 저 이만기 같은 경우에는 면제했겠죠, 면제. 아니 근데 아닌데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올림픽이나 그건 상관없어. 국가대표하고 해가지고 백두장사 면제 안 해주죠? 안 해줄 거예요. 한번 이유를 한번 볼게요. 백두장사가 이제 천하장사 이러면 안 해주지. 천하장사로 면제가 된다. 병역. 한번 볼까? 그걸 올리고 있으면 안 되죠. 예, 병역. 에이. 마우스 컨트롤이 잘, 그 터치패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스텝이 계십니다. 4급을 받았네. 아, 그 아들이고. 아들이, 아, 어, 그 아들이고. 왜 안 나와? 앞페이지, 앞페이지. 아, 여기 자식까지 다 나오네. 자식까지 다 신고를 한 거지. 맨 앞에 화살표 있잖아요, 맨 앞에. 예. 없다. 다음 위, 페이지. 위에 이 페이지가 맞는데 이 페이지가 스크롤이 돼 버린 거예요. 영역사항 신고. 어, 나왔다. 아, 본인. 5급이네. 신장 체중. 아, 너무 커서. 아, 너무 무겁고 너무 커서. 이만기가 입을 군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이거 봤어요? 있잖아. 장단지 봤어요? 장단지? 아, 장난 아니야. 100kg 이상 하고 네. 키가 아, 그 190 이상?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좀 더 강화했다, 좀 약화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네. 키가 작으면은 140... 내 조카가 지금 159인가 그런데 걔가 지금 어제 동사무소에서 공익 복무하거든. 뭐 이건 뭐 할 말 없지 뭐. 이 경우에는 왜 면제인가 볼까? 이거 뭐 시급사범으로 뭐. 집시법, 뭐 국가보안법 뭐 이런 게 있죠 뭐. 시형, 실형을 근위지절 강. 이게 뭐야? 근위지절 강직?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몸에 기현 병세 뭐 이런 아, 거. 예. 그러네요. 아, 뭐. 나는 당연히 운동 그건 줄 알았는데. 아 김경수 주제. 후보가. 운동권 출신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냥 참여정부 비서관이었지. 예,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좀 화장실 좀 못 참겠다 도저히. 휴식 시간인데 뭐 휴식 시간에 담배만 피고 화장실을 안 갔다 오니까 이렇게 방송 도중에 화장실을 가는 거지. 뭐 넘어갑시다. 예. 밀양, 밀양시 의령,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창녕은 뭐가 떠올라요? 창녕군. 아니 그러니까 창녕군 하면. 서울하면 뭐가 떠올라요? 서울 이럴 사람이네. 창녕? 예. 네. 이 환경에 관심이 없어요. 창녕 우포늪 있잖아. 우포늪.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포늪. 우포늪. 예. 맞다. 뭐가 맞아 맞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 엄영수 후보, 국민의당 우일식 아, 후보, 무소속 김경수 운동권 맞대잖아요. 아 그래요? 예. 자이언트. 응? 진보 이 양반이 정확하게 우포누 죄송합니다 어디서 있었지? 뭐 67년생이고 그러면 100% 운동권이지 뭐야 그러네요 네. 저희가 흥분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오명수 후보 국민의당 우일식 후보 무소속 김충곤 헉 모니터가 사라졌습니다 미치겠다. 무소속 김충구 후보까지 했죠. 그 밀양의 무소속 이군영 후보. 군영? 아 이름. 군영? 무소속 조혜진 후보. 여기 저 조혜진 후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아 그렇죠. 조혜진. 근데 일단 뭐 우리들 같은 눈에는 저 무소속 이군영 후보부터 먼저 보죠. 구자가 거북구자고 영자는 안녕 할 때 안녕영자고. 자. 조혜진 후보 얘기해 주세요. 뭐 저거죠. 그 저 대표적인 친이. 그래서 이번에 찍혀 나간.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근데 조혜진이 왜 찍혀 나갔어요? 친이. 아 친이라서. 친박이 아니고 친이라서. 네. 네. 그러니까 그 경북에서 흔히 발견되는 공천 못 받고 무소속 출마하는 네. 전형적인 새누리 네.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저 19대 때 친박 학살 때문에. 이제 되갚음 당해가지고 이번에 친이 학살 그래 그 조혜진 대표적인 저 엄영수 후보는 공천을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저분 저 저건데요 저 저 그 어 저기 있네 저 밀양시장 아 시장 출신 네, 그래서 저 민선시장 출신이고 그래서 지역 텃밭을 오래 바꾼 그런 분이죠. 뭐 그 밖에는 뭐 아 저기 김충근 후보님께서는 중국 대련 삼용화학 사장이시네요. 대련 아, 네. 27억 삼용화학 네. 아. 뭐 할 거 없으면 넘어가죠. 네, 네, 네. 네, 볼 거 없습니다. 네. 조혜진이죠. 뭐 저 네, 네, 네. 저 지역의 주인공은 조혜진이고. 그렇다고 봐야죠. 거제시의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무소속 김종혁 후보, 무소속 이길종 후보 네 명이 합니다. 현직은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고 현직 국회의원이 재산이 마이너스네요. 오 그러네. 네, 저는 네. 이 지역에서 그 슬픈 거는 그거예요. 그 YS 영향의 퇴조. 그렇지. 왜 그 다른 데서는 남경필도 그렇고 그 집안 유지 그 지역 유력 집안의 자제들이 이렇게 계속 해먹고 또 이제 노웅래 같은 경우에도 저 마포의 노웅래 의원도 현역 의원도 이제 그 노웅래 의원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노승원. 어. 네. 네. 마포에서 또 오래 해 드셨던 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나중에 서울 얘기할 때 합시다. 저 네. 뭐 무슨 비리를 이렇게 해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되게 오래 되게 아는 가가성성.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참 드문 케이스로 그 가업이 정치야. MBC PD 하다가 이제 그건 일본이나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제에서는 이제 김현철이 저기에서 좀 이랬으면 한데 새누리당이 용납을 안 한 거죠. 그거.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업이 원래 아버지가 일으킨 거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 새우잡이 선단 저 멸치잡이 새우잡이가 멸치잡이. 예, 멸치잡이 멸치 또 일본인들 때문에 멸치 수가 확 폭증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산업적으로 업종 전환이 안 된 거예요. 남경필 같은 지방은 그 수원시에서 계속 유지 역할을 하면서도 적절한 시의적절한 업종 전환을 하고 그 대중교통 사업하고 막 그래서 확고한 기반을 잡고 있는 거고 시대에 적응하냐 못 적응하냐 그리고 또 그리고 김영삼 집안은 아들과 손자 둘 다 가업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오히려 네. 그냥 정치가 정치만 그 김영삼 대통령이 돈을 또 얼마나 갖다 썼겠어요. 그렇죠. 또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일찍부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막 시작했고 그때는 뭐 완전 돈 갖다 쓰는 게 정치였는데 그런 걸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거제는 지금 아마 지역 이슈는 그럴 겁니다. 조선업의 몰락. 그렇지. 예, 그렇죠. 예. 한때 그 거제도에 있는 중소 규모 꽤 큽니다. 물론 이제 대우조선이나 뭐 저 현대중공업만큼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 뭐 특수목적선이라든가 어선 같은 거 조선 사업을 굉장히 크게 많이 했었는데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그냥 막 다들 힘든 상황에 빠져서. 지금 거제는 대우조선이 있죠. 네, 예. 삼성조선. 큰 조선은 거기 있고 삼성 있고. 근데 중소기업 조선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거기서는 배를 딱 만들면은 배 이제 그 조립을 하잖아. 그러니까 조립 한 1단계 전에 최종 조립은 뭐 거기서 블록이라고 그래. 블록. 네, 블록 단위로 그걸. 만들어 갖다 주면 그걸 갖다 맞추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그걸 역할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업계에 외지에서 내려온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도시에서 특히 서울 쪽에서 전공자들, 전문가들, 조선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직원들의 가족이 특이한 문화를 형성을 해요.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이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융합되질 않고 언제든지 돌아갈 것이다 또는 도시적 문화를 거기서 향유하고 싶어. 뭐 사교육도 그렇고 뭐 또 문화시설도 그렇고 좀 이게 뭐랄까 지역 문화가 약간 기이하게 얽혀있는 그런 특성이 좀 있죠. 제가 제 동생이 이제 저 거제에서 저 거기 조선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가끔 이제 저 거기 내려가고라도 했는데 진짜 거제도에 괜히 무겁사 안 좋겠네. 근거지가 있는 사람한테 이 거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형 한 석 달 가서 거기서 돈 벌지 않았어. 그러기도 했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저기는 남녀 성별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트에서 부킹할 때 너무 힘들어요. 나 세상에 그렇게 많이 까여본 적은 처음이야. 아니 내가 아는데 리버럴 님은 경기도 있을 때도 까였어 항상. 아 그렇지만은 난 네. 나도 같이 있어봐서 알지만 내가 그렇게 눈을 뭐 아 그런 높이고 이런 사람 아니야. 전 눈이 낮아. 어 저는 내가 알아. 특히 술 마시면 내가 봤어. 그 눈이 지나치게 낮다고 또 유명하잖아. 그렇지. 근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나 진짜 거기 부킹 가 왔을 때 아, 저 거기는 너무 심해요. 근데 나 지금 그 거제에서 나이트 얘기하니까 어디서 주소 들은 얘기인데 울산 있잖아요. 현대의 도시잖아. 울산시가 아니라 현대시잖아. 그냥 거기 나이트에서는 그런데 DJ가 음악 뿡짝뿡짝 틀어주다가 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좀. 선반 작업 A반 오늘 야근 취소됐습니다. 딱 그러면 그러면 저쪽에 아줌마 무리들이 어이구 신랑 퇴근 안 된다 이러고 우르르 가고 그런데 그냥 드립이지 그거. 아니 그래. 진짜 그 봤대던데? 근데 그 드립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아주머니께서 우르르 나갈 때 그 짐 보관소가 있어요. 그 장바구니가 다 있다고. 아 그러니까. 네. 그냥 드립입니다 드립. 아 그래요? 예예. 예. 안 가봤어. 이거 이러다가 진짜 방송 망한다. 아 그래 저 우리 그 더민주의 병광영 후보. 예예예. 예, 예. 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지금 15년? 그 맞아. 몇 년이죠? 끈질기게. 예. 계속 텃밭을 갖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예. 몇 번 나갔어요 이 사람 한번 볼까요? 병광영 후보요? 네. 4회. 네. 꾸준히 나갔는데. 그러니까. 예. 자 다음 양산. 양산은 저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의 분당 같은 부산의 신도시.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는 집이 고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새누리당 윤영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인배 후보, 국민의당 홍승정 후보 세 명이 나왔네요. 현직은 새누리당 윤영석 후보. 근데 양산이 좀 정치적으로 잘 분석이 안 되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도시라서 젊은 계층이 많이 온 것에도 불구하고 또 기존에 이제 그 땅 개발되면서 보상받고 갑자기 성공한 그 지주들 이런 사람도 섞여 있기도 하고 막 양산 시장 선거도 복잡하고 굉장히 상황 복잡합니다. 제가 양산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저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 양산이 문제인 거예요? 리버럴이 문제인 거예요? 저 양산에 네. 부산대 병원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갑인가 어린가 모르겠는데. 거기 부산대 병원이 거기 치과에서 내가 수술을 받았어요. 치과에서? 네, 부산대 병원. 요거는 대학 요 밑에 여기 뭐가 종기가 난다고 그래요. 이거 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 마취가 안 풀렸어요. 지금도. 마취가 5년이가?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고쳐주려고 하더라도 이미 올라왔잖아. 원장 이것 때문에 또 이 치과 때문에 거기를 내려가. 근데 그거는 마취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치과 풀린 게 아니고 아직 감각이 다 안 들어왔어. 신경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신경이 죽은 거 같은데? 몰라. 저려. 네. 방송 품질이 참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산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 아닙니다. 그 송인배 지금 저기 나오네요. 청와대 사회조정 이비서관. 그 그냥 딱 한마디로 그 김경수 후보처럼 그 완전 초창기 그저 친노라 그 노무현 노무현 후보 노무현 사단 그 팀에서 같이 일하던 네, 예. 그 옛날 그 노무현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 부산에서 이제 맨날 바보 소리 들으면서 그 맨땅에 헤딩할 때 그때부터의 라인이죠. 부산대학교 도어 동문학과 뭐 그런 거죠. 국민당 홍승경 후보는 저는 잘 모르는 사람. 저도 전혀 모르. 근데 되게 어리네요. 돈도 아니, 많네요. 되게 어린 게 아니라 안 그래요. 22살이라고 착각했지. 46세. 22살에서 되게 어리다는데. 그럼 그 위는 03살이나? 양산을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후보, 무소속 우민지 후보, 무소속 황윤영, 무소속 박인. 아, 여기도 무소속 난리죠. 아 여기 효암 고등학교 졸업 해갖고 이거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 이게 저기 뭐야 25세 우민주 후보. 예. 예. 그냥 단지 인터뷰 본 적 있습니다. 인터뷰? 예. 어떤 후보예요? 전국에서 최연소 그 후보자. 91년생이니까. 예.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어린 가장 최연소.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25세. 여자고 굉장히 어리고. 대학을 안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했네요. 네, 경력이 없고. 네, 근데 무슨 노동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소속. 왜 출마를 했을까요? 아, 뭐 아주 어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얼굴만 기억을 하네. 아, 우리 저 고백 한번 봅시다. 네. 딱 내장 단출하게. 평안 세상 평안 흙수저로서 나왔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재산이 부가 2억, 엄마가 1억, 아버지가 2억, 엄마가 1억 4천, 본인은 3,600. 나보다 흙수저가 아니네. 돈 많이. 저 정도면 젊은 나이에 뭐. 야, 104톤의 안전 확인 및 송환 조치에 노력. 104톤 어디 있는 돈을 저 보유금 104톤이 뭐야? 아, 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금 104톤을 갖다가 갖고 오겠다는 얘긴데 어디에 있는 걸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104톤의 안전을 확인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저 금이 뭐 일제 때인가 어디 뭐 해서 어디 외국에 나가 있는 금을 갖다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패거리 문화, 갑질 문화 천사 청산, 교통 주차난의 원천 해결책으로 차량 감축 제도, 차량을 없애겠다. 좋죠 저거. 승용차 비소유 시민에게 수당을 지급한, 승용차가 없는데 수당을 굳이 주면 그걸 어디다 쓰라고. 지역민이 관내 예식장과 식당을 이용하도록. 혹시 집이 결혼식장 하는 예식장 하는 집 아닐까요? 부의 유출을 막겠습니다. 혼주 측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저 참신하네요. 나 저기서 본 것 같다. 저 발차기 하는 사진. 잠깐,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영업해서는 안 됩니다. 소주와 담배로 나라가 돈을 번다면 이해할 수 없대. 찬성이네. 400조 안 되는데 350몇 조인데. 저 발차기는 저 사진은 그 우민지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데 태권도 공인 2단이랍니다. 오. 그래서 항상 저렇게 저 그 유세를 다니면서 유권자들 앞에서 발차기를 합니다. 왜 그래 왜? 우민지가 당선되면 나타나는 효과. 정부의 시선인 시대 성냥팔이 소녀를 선택한 양산을 축복한대. 주목한다. 학교 급식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양산에 학교가 몇 개 있길래 매일 현장 확인을 하겠다는 거지? 하루 종일 학교만 다닐 건가? 그리고 저 지금 선거 캠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자기네 부모님이 운영하는 한식당. 그 앞에 마당에 있는 텐트.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도 이 1,500만 원의 그 등록비를 어떻게 마련을 했네요. 이웃들이 애 잡는다 할 정도로 효율도 없는 가혹한 나날을 수년째 잘 견디며 틈틈이 자신을 닦는 모습. 저건 태권도 연습했다는 얘기인가요? 선거에 나가겠다는 말에 지체 없이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총선이라서 이런 잠깐 부모님이 아까 그 부모님이 한 말씀이죠 저거. 그거 좀 읽어보자. 나 끝까지 안 읽어봤어. 우민지의 부모님이야. 예. 저희 딸이 이번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 10년 기차를 대통합니다. 왜 웃어? 웃지마. 민지는 지금까지 크게 아프거나 애먹인지 없이 평범하게 성장했으며 무슨 일이든 겁 없이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애 잡는다 할 정도로 휴일도 없는 가혹한 나날을 수년째 잘 견디며 틈틈이 자신의 닦는 모습까지 보았기에 선거에 나서겠다는 말에 지체 없이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점 많은 줄 압니다만 여러분의 자녀 손자 대하듯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걸음씩 그 이게 저 이웃들이 애 잡는다 할 정도로 휴일이 없는 가혹한 나날을 수년째 잘 견디며가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엄마 식당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이니까 애 잡는다 할 정도로 휴일도 없이 막 굴린 거야. 그러면서 부모가 갑질을 그렇게 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길을 닦았다 그랬잖아. 태권도 한 거야. 태권도 한 거야. 이거지. 그래서 공약 중에 갑질 없는 세상이 있는 거야. 부모의 어떤 갑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 이게 총선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의 후보가 좀 적어요. 지방선거 하면은 아 그렇죠. 뭐 기초의원 이쪽 가면은 저 시의원, 구의원 예, 예. 그러면 그냥 한 지역구별로 하나씩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화이팅입니다. 예, 잘 되시길 빕니다. 예. 황윤영 후보는 박사과정 1학년 재학, 도시문화연구소 대표. 아 박사과정을 늦게 하시는 거군요. 예. 뭐 양산 씨는 저기 그 아까 저 김경수 후보나 네. 여기 양산의 서영수 후보 빼고 네. 뭐 볼 것 없으면 넘어가죠. 네. 산청, 함양, 버청, 합천. 예. 합천군 여기도 그 저기 다닥다닥 붙여 있는 것 그 째고 붙이고 째고 붙이고. 새누리당 강석진, 더불어민주당 권문상, 국민의당 윤석준, 무소속 김홍업. 예. 지역구 변화가 있었죠 여기가. 네 개 군을 합친 거네. 그렇죠. 예. 저게 좀 심각한 게 지역구를 설정할 때 있어서 인구가 일정 기준이 되는데 인구 이외에도 면적도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인구와 면적을 동시에 맞춰 자르기 힘들어요. 불가능하지 거의. 그 아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구가 크기만 서울의 10배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후보는 그걸 지금 자체를 못하는데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냐고. 강원도는 그나마 육지잖아. 서남해안 쪽 가봐요. 지역구 내 섬이 2,000개야. 그렇지. 아까 그 서해 5도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구 인천에 중구 강화군 있죠. 그럼 저 선거 운동으로 백령도를 가야 돼. 그렇지. 서해 5도 막 이런. 그런데 근데 뭐 나는 그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도지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넓어. 도지사는 그렇죠. 광역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지역구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자르지 말고 다시 중대 선거구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는 거지. 그 저 그 그 박성민 그 정치 컨설팅 민 대표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선거구제를 그 독일식 면부제라든지 그 뭐 중대선거구라든지 이런 게 바꾸 어떻게 전략 전술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박성민 그 정치 컨설팅 민 대표가 한 얘기가 진보 정당이 깝깝하다. 그치. 왜냐 그냥 독일식 명부제 그 더민주도 깝깝하다.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새누리당을 연구하지 보수를 연구하지 않느냐.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걔들이 받을 리가 없잖냐. 그렇지. 말이 안 통하지. 그런데 예. 그 지금 소선구제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왜냐면 그 김대중 그 평화민주당, 평민당하고 그 통민당의 김영삼하고 노태우하고 합의한 거 아니냐. 그렇지. 그거 소선구제는 이 그 평화민주당 그 김대중한테도 굉장히 유리했었다. 원래 당시에 중대선거구제였는데 그 85년도에 그거를 선거를 한번 하고 87년에 개헌하면서 합의하에 소선거구제로 바꾼 거죠. 네. 근데 그 지금의 야권이 유리해서 받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은 아니야. 악은 아니에요. 소선거구제도 악은 아닌데 지금 그 사표 그러니까 이 그 이제는 표의 등가성 그게 보이는 거지. 너무 심해지니까 그런 건데 그 박성민 대표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 안 되는 독일식 명부제 붙고 있지 말고 새누리도 받을 만한 대선거구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찔러봐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얘기는 세상에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공부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냥 니들 바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공부 많이 하는 당신이 좀 좋은 안을 내보든가 라는 답이 준비돼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이 아까 그 저 이 지역구 찍고 붙이고 비행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저 누구 그 어떤 언론들은 그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물론 요번에도 선거구 획정하면서 논란은 있었지만 우려만큼 그 게리맨더링 이거는 좀 많이 피해갔다. 그게 사람들이 많이 째려보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 그리고 뭐 게리맨더링 지금 할 만한 제도적으로 그걸 할 수도 없고 변화가 거의 힘들었으니까 선관위 뭐 산하에서 다 그걸 만드는데 뭐 선관위에서 안을 만들어준 거고 근데 원래 선관위가 얘기했던 대로 200 플러스 100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았는데 그거 뭐 새누리당에서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시가 안 먹히나요? 왜놈 걔들이 한 석이 벌벌 떠는 애들인데 근데 저거는 난 새누리당이 받을 만하다고 보는데 진짜 아예 광역 단위로 잘라서 광역 단위로 선거를 하고 그 광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지역구 숫자를 줘요. 사실 그 중대 선거 대선거구지 그거. 대선거구지 중도 아니고 대. 대선거구제로 해야 이제 국가 어젠다로 총선이 펼쳐지는 그러니까. 거지. 지역에서 뭐 CCTV 그, 뭐 카메라 이런 얘기가 그, 예를 들어 서울의 선거를 다 같이 하는데 각 당별로 서울의 후보로 갖다 한 50명씩 내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당에서 득표한 숫자만큼 이쪽은 뭐 서른 몇 개, 이쪽은 스물 몇 개 이렇게 주는 거지. 그 실질적으로 그 대선거구제는 거의 그 전국적 비례대표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냥 비례대표에다 뽑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시 그걸 지역별로 뽑는다. 뭐 이런 건데 그 권역별 비례하고 대선거하고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 구제를 좀 바꿔봐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그 사라지는 표를 좀 없애자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이 정치, 선거, 이 제도와 관련돼 갖고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 어떤 그렇죠. 것이 아이고, 물론 선언이라고. 완벽한 건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 하면은 당내 권력 투쟁에 올인을 한다고. 그렇지. 바로. 그리고 통진당 같이 조직세 쓰는 애들, 이렇게 민중연합당 만들 정도로 하는 애들이 진보정당 같은 데 들어와 갖고 말아먹지. 다 그렇게 한다고. 장악을 해버리지. 네, 조직으로. 뭐 그거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에 지금 현재의 선거 제도에는 결함이 있다. 가장 큰 결함은 사람들이 투표한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안 맞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맞춰가야 된다. 그렇죠. 네. 뭐 그 정도 얘기까지 하고 그냥 오늘 지금 경북 경남까지 완성을 했는데 자, 아니 저 그 고문상 후보 그 고문상 후보가 아니라 이 지금 이 넓은 네. 여기에서 이제 고문상 후보가 집중하는 거는 그거예요. 저 거창 교도소. 교도소 문제. 네,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또 저 당석지는 아 저기 또 있네요. 저기 저 전 거창 군수. 네, 군수 출신 비서실장 출신. 그리고 이제 고문상은 저기 또. 나는 아니, 뭐 여기 조사 되게 잘 나왔네. 선관위 자료가. 지난번에 내가 딴지일보 사무실에 잠깐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뭐 벙커에 누가 와갖고 어떤 젊은 친구가 오더라고. 그러더니 뭐 좀 잠깐 충전 좀 하겠다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직원인 줄 알고 막 뭐라고 하는 자기 경남에서 왔다는 거야. 거창에서. 그러더니 막 비분관계 하면서 법조타운을 만드는데 그 안에 교도소를 만든다고 이런 게 있냐고 막 개거품을 무는 거야. 막 어떤 권력의 어떤 막 부당한 어떤 그런 하는 것이냐. 걔가 고문상이야? 아니. 아 그냥 나는 진짜 어처구가 없는 거야. 네. 날 붙잡고 거창 교도소 얘기를 왜 하나? 아니 왜 교도소를 혐오 시설로 하고서 오는 걸 막. 반대하나? 근데 법조 타운이라면 거기 검찰청, 법원 뭐 이런 거 다 들어오거든. 거창에. 그러니까 그 거의 옆에 이제 구치소도 이제 그 너무 이제 낡고 하는 게 이제 구치소도 같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법원 타운이 오는 건 다 좋아. 네. 교도소는 오지 마. 이거란 말이야. 그 저보다 저기 그 not in my backyard 섞는 거야 그게 앞뒤가 섞였어. 그러니까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세트로 올려 그러는데 나쁜 거 오지 말고 좋은 거만 와라. 이거는 참 중요한. 그, 의왕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타운 뭐 들어온다고 해서 뭐 소년원 같이 들어온다 뭐 이러는데. 근데 그런 거 지역에서 주장할 때 주장하시는 그 유권자분들도 기본적인 공평성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교도소는 혐오 시설이 아니야. 교화 시설이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아 왜 교도소 들어오는 거 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교도소 들으면 흉악범들이 주변에서 막 하는 줄 알아. 흉악범들 도망가면 도망가지 왜 교도소 근처에 흉악범들이 벌떡 거리겠냐고. 흉악범들이 교도소를 들어가고 싶어서 벽 주위에서 안 보여서 사람들이 이상한 그걸 갖고 있단 말이야. 흉악범들이 그 벽 안에 있지 밖엔 못 나오지. 그 흉악범이 밖에 나올 정도면 교도소 망한 거지 벌써. 그러니까 내가 얼척이 없더라고. 그래서 조폭들이 막 어슬렁거리고 막 그런다는 거야. 면회를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종종 내 아는 사람이 저기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동구치소를 종종 가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 뭐 주로 인적 관계가 왜 그래요? 아, 좀 그렇습니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한 두 달에 석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이게 성동구치소가 어디냐면 저 송파구에 있다고. 그럼 거기 딱 보면 교도소 옆에 아파트가 쫙 들어져 있어. 그리고 교도소 담벼락 옆에 학교 담벼락이 있단 말이야. 거기 아주 문제 없어. 거기서 내가 저기 뭐야 편의점 찾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것처럼 아주 그냥 거기가 좀 뭐랄까 아주 깨끗한 동네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흉악범이야. 진짜 살인범이고. 근데 출소를 했어. 그러면 그 출소하자마자 근처에 집을 얻겠어? 아니면 되도록이면 정말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가고 싶겠어? 떨어진 데 가고 싶지. 그러니까 그러지. 완전히 교도소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근처가 이가 갈리고 징글징글한 게 도망가야 되지. 오히려 이렇게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쾌적해지는 거지. 더 좋아. 안행 교도소 우리 동네 있지만은 거기도 그래. 주변 딱 보면 환해. 그 뭐 개발도 어느 정도 돼 있, 그 제한이 돼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좀 오래 살면은 그 동네 교도소가 있으면 대통령도 와요. 그래요? 아니 그 저 의왕의 서울 교도소하고 안양 교도소하고 거기 대통령 전두환인가? 전두환 노총각이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간다. 전두환은 들어와서 막 저 결기가 있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랬는데 노태우는 통밥 먹고 더 달라고 그러고 그랬다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얼핏 들었을 때 그런 거 있으면은 뭐 대단히 뭐 혐오 시설이 오는 것처럼 하는데 몰라 다른 건 몰라도 교도소만큼은 진짜 이렇게 좀 어깃장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게 이런 특성이 있어요. 나는 그걸 알아서 교도소는 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아는데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침이.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교도소는 무슨 흉악범 어쩌고 이렇다고 치자. 장애인 시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집값 떨어진다고 그건 반대하고. 나는 전혀 관계없는데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만이라도 그렇게 좀 뭐랄까 얼척없는 합리성이 결여된 이야기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김홍업 후보. 아 저 왜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본부 홀회장 좋은 일 하십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예. 근데 역시 모발이 좀 부족하신데 네. 탈모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북까지 마쳤고요. 뭐 예전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에 광역이 더 있어요. 영남의 광역이면 저거죠. 저 울산, 저 대구, 부산. 세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두 개를 밀렸잖아요. 인천 강원 가벼운 데 두 개 밀렸죠. 오늘은 큼직한 곳에 개를 또 밀렸어. 아니 근데 부산 대구 빼고 완전 울산은 조금 울산은 별거 없으니까.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 또 5시부터 다시 해 보고요.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까지 그냥 간단히 정해진 바로는 일요일날 오후에 좀 더 길게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요일날에는 준비를 지금보다도 한 두 배 정도 잘해서 제가 안 돼. 아니 형은 저거 딴 거는 했고 재연 연기만 해주시면 돼요. 재연 연기만 하시면 돼요. 아, 나 연기에 욕심 없다니까. 채팅에 세 번만 남아 할 거면서 몰라 별풍선 쏘면 별풍선 쏘면 재연 연기에 준비해진다고 그러고 마사원님은 뭘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하실 겁니다. 저는 좀 계속 했던 대로 좀 그냥 지역 이슈. 지역 이슈. 네, 지역 이슈에 살피는 걸로.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죠. 뭘 저기 그 울뚝심성님 별다른 거 준비 안 해도? 네. 아, 저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걸로. 차력을 하시겠죠. 그냥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아마 필독이 지금 나오면 여기 한번 게스트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필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전두환의 그 두상처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대선이는 필독은 정말 말 재밌게 하는데 말이 만화가 아니라 말이 길어. 재밌는데 길어.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솔직히 필독이 이렇게 막 탈모 갖고 막 이렇게 지금 이제 영업을 하는데 필독 사람들이 얼핏 딱 보면은 뭐 한 속았다는 느낌 들 걸. 왜? 어? 머리숱이 생각보다 많아서. 어. 그게 그 위에서 보지 않으면 그 필독이 키가 커가지고 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 그러는데 간혹 책상에서 엎드리는 순간 다들 경악을 하게 되지. 아, 아니 저럴 수가. 이 필독 같은 경우에 지금 팟빵에서 지금 팟캐 그 아무도 안 알려진 뭐 그건가 방송이 안 할라? 남 알려주지 않는 남이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뭐 있는데? 아, 남이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알려주는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뭐 아무튼 그래 복잡해. 어쨌든 요즘에 팟빵 아주 최근에 아주 핫한 방송인데 한번 들어주시고 그거를 네. 아까 50명 있다가 소형이 가가지고 30명 남은 방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이 형이나 나나 리트윗 한번 해주는 게 낫지. 아 그런가?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그 저 시청해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물들 잘 다 챙겨 받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내가 오늘 조금 네. 지각하면서 오면서 그 선물 그거 하는데 그 지갑 그 이런 거 좀 할 때 좀 홈쇼핑식으로 좀 더 알뜰하게 그 광고를 하자고요. 다음에 협찬하면. 오기 전에 했어. 뭔 소리야? 아까 했어. 형 오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감사합니다.